위대한 저국 해방 전쟁 승리 63돌째 즈음에서 2017년 백두산 위인칭송대회 스위스 준비위원회, 스위스 조선위원회, 스위스 주체사상연구소저가 16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칭송했습니다.